와 몰피하는가 그렇게 지나면 이제 사라지는가 영원히도 변치 않은 것이지 영원히도 원대 떠나지 않은 것들 영원히 여기 떠오르는 것이지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남는 것들